살아가는 이유 only you 별이 빛나는 밤보다 더 아름다운 love you 끝이 없는 나의 자유 뿌리 깊은 삶의 나무 그늘 아래 영원한 나만의 천국 all for you 유리보다 투명한 하늘의 선물 저 높은 건물보다 더 단단한 나의 마음을 이 음악을 빌려 너만을 위해 고백할게 메마른 땅이 바다가 될 때까지 넌 사랑할게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의 맘속엔 못하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아침 햇살에 떠오르는 너의 모습에 난 너를 생각해 사랑하기 때문에 병에 빠져버렸어 네가 아니라면 단 하루도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어 너는 독한 감기보다 더욱 강해서 너라는 빛이 없다면 숨쉴 수 없어 너는 나의 왼쪽 가슴 심장을 뛰게 하는 바다보다 더욱 깊은 아름다운 나의 꿈 24/7 heaven 하루에도 수천 번을 날 웃게 만들어 준 기적 같은 너의 빛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아니면 안 될 것만 같은데 나의 맘속에 못하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아침 햇살에 떠오르는 너의 모습에 난 너를 생각해 사랑하기 때문에 나 언제까지나 너의 곁으로 새벽이 가고 아침이 오면 달려갈 거야 하루에도 수만 번씩 너만을 생각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오직 너만을 기억해 하루밖에 못 산대도 아름다운 너만을 지킬게 약속할게 약속해. 영원히 난 너를 사랑해 네가